Yeah, it's your man, Boy Cone and the Beat. Yeah, I take one, I take two. 이제 대한민국의 main dudes. 나보다 바쁜 애 매니저퍼는 백통의 부재죠. Wow, 브랜드 평판 서브웨이 순위 말한 애들 내 세인증. 너의 두 눈이 확인했잖아. 내가 나온 순간 다 게임 끝. 고1 때 꿈꿨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. 방금 마치고 왔어 대급 회장님과의 식사. 상상했던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내 눈앞에 상. 내 이름으로 만드는 돈 어딜 가든 내 직장. 오늘도 인터넷 기사 제목은 비와 열풍.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 시작. 네 새끼들은 전부 열포. 내가 인기 때문에 잘 됐대. 그 인기는 어디서 왔지? 안 봐도 얼굴은 듯해.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니? 내 성공을 연구하는 분이느라 나기도가 이뤄지는 느낌 어때? 오랜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. 선구자적인 슈퍼스타 비와도 된 것뿐 애들은 물론 매니저 사친구 생겨. 이건 해도 감사한 삶이 아닐 수가 없어. 할렐루 친구도 믿어 이제 센 척 안 해 건 유치해 잠재 미를 넘나기요. Yeah yeah man you know Sex Street 또 이젠 알지. BY 말 잘 들어 먼저 감사한 나니 난 되게 해야 해 알지. Good night man every night No pain and pay that entry. 시간 빌어버릴 때까지 내 위에 위로할 city 매일 다니 내 매일 이제 외국인 숙녀들 가도 하는 맨 촬영 타투 위에 붙여 테이 어제 하나 더 했어 이태원 베리 내가 열이 부리는 게 될 수 없대. 좀 심했다면 레디들께만 구해 용서를. 명예와 여자 plus big money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무 잘 맞아 떨어져 like a puzzle. 목요일 밤 난 내일 기다려 올라가지 내 팀하고 멈춰서는 건 구린 거래. 근데 오늘 밤은 좋아 이대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.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쏠 될 거야. 내가 되고 싶은 사람 hola. Alright 그린 대로 이루어지는 life. 이 밤을 세우기만 하면 all night. Star. Yeah. 네가 지금 느끼는 건 feel이야. 느껴봐 a lot. Started from the bottom, 이젠 어디 서울대 좀 되고 이리저리 너무 올라왔어. 이제는 이미 여기 보인 진도 와는 래퍼들은 머리 So easy, 용돌이 되네. 우러만 힘들게 했던 bitch. 이제 큰 것들만 골라 우리에게 맞는 걸로만 쟤네 못 덤비지. Alright, 그린대로